좋아 아낌없이 모든 걸 오빠에게 주고 싶어 눈만 뜨면 보고픈 사람 세상에서 제일 멋진 하나뿐인 내 사랑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 내 사랑 오빠야 오늘도 오빠 내일도 오빠 나에겐 오빠뿐이야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 오빠뿐이야 오빠야 오빠야 오빠야 내 사랑 오빠야 어디 갔다 이제 왔니 하나에서 열까지 내 맘에 쏙 들어 나는야 오빠가 좋아 아낌없이 모든 걸 오빠에게 주고 싶어 오빠야 오빠야 내 사랑 오빠야 오늘도 오빠 내일도 오빠 나에겐 오빠뿐이야 아낌없이 모든 걸 오빠에게 주고 싶어 오빠야 오빠야 내 사랑 오빠야 오늘도 오빠